goblins. Wear my Draculas. This the anthem. Throw your claws up. Stay the indoor. Two stay the indoor. Hit the jackpot. This the trick or treat tour. Whoa. 요즘 봄 pumping 마치 rocking. Whoa. 네가 노는 모을 그 안에 난 crocking. Whoa. 소리 질러. 양팔이리 저리 회릭 thriller.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해. 내 대체 뭔데?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간다고 떠들썩해. Pull up in the all black roster. 지금 나의 삶은 such a pop star. 못 믿겠음 놀러 와봐 concert. 모두 널 부르잖아 monster. 파는 like a rockstar. Every day, super dead. I chop chop. 내 폼을 대고 찍고 부산 가는 좀비. 고개를 숙여 bounce down 밤낮 없이. 정신없이 널 이렇게 만든 범인. 찾아봐도 이미 난 떠나고 없어 거기.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해. 내들 대체 뭔데?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간다고 떠들썩해. Pull up in the all black roster. 지금 나의 삶은 such a pop star. 못 믿겠음 놀러와봐 concert. 모두 널 부르잖아 monster. 나, 나, 나, 나.